백두산 졸리세 위인 흠모위원회 결성식이 5일 나이지리아의 아부자에서 진행됐습니다. 나이지리아의 여러 정당 단체 기관 인사들,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정권 대사와 대사관 송원들이 결성식에 참가했습니다. 흠모위원회는 백두산 졸리세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속에 선전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기로 했습니다.